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,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,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에콰도르 볼리바르주 산 미겔시에서 명예 시민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. 백두산 천출위인들께 명예 시민 칭호를 소유해드릴 때 대한 결정서가 8일에 채택됐습니다. 결정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 대원수님과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수반이신 김종일 대원수님,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여사,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원수님께 산 미겔시 정부와 시민들의 다음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조선인민과의 형제적 유대와 단결을 강화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해서 명예시민 칭호를 드린다고 씌워져 있습니다.